여섯 발들이 탄창에 한 발만 장진합니다. 탄창을 뱅그르르 돌린 다음 관자놀이에 총구를 갖다 댑니다. 확률은 6분의 1. 방아쇠를 당깁니다.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영화 디어헌터의 한 장면이죠. 마이클은 친구 닉을 겨우 찾아냈지만 닉은 이렇게 러시안 룰렛이란 걸 하고 있었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이 러시안 룰렛을 흉내내다가 경찰 한 사람이 크게 다쳤더군요. 그것도 공포탄으로요. 그런데요, 실제 전쟁 당시 베트남에서는 이런 러시아 룰렛이 어디에도 없었다고 합니다. 디어 헌터를 감독한 마이클 치미노도 영화를 보다 극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집어넣은 거라고 밝혔고요. 이렇게 없었던 일을 실제 있었던 일인 양 그렇지 않은데도 실제는 그런 것처럼 믿게 하는 게 영상의 부작용이지요. 또 요즘 어떤 드라마에서는 라디오 프로듀서라는 직업이 아주 왜곡되게 묘사되고 있었는데요. 글쎄요, 제가 꼭 라디오 프로를 맡고 있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께서는 화면에 드러나는 것을 모두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의 작품으로 감상하시라는 거죠.

전화 한 통화로 기분이 좋아집니다. 700-8883 전화 한 통화로 하루가 즐거워집니다. 그래서 꾸러기 전화입니다. 음악 감상, 노래방, 음악 퀴즈. 다 안 끝났는데. 가요 리듬까지 700-8883 그래서 꾸러기 전화입니다. 1977년 50회 아카데미에서 주제가상을 탄 영화 You Light of My Life 중에서 데뷔분의 You Light of My Life였습니다. 원래 사운드 트랙에는 캐시 시스크가 불렀죠. 자, 오늘 여러분을 다시 제49회 아카데미 시상식장으로 모십니다. 이 49회 아카데미에서는 고인이 된 피터 핀치가 영화 네트워크로 주연 남우상을 수상했고 또 무명의 실베스타 스텔로는 로키가 작품상을 타는 바람에 돈방석에 올라앉게 됩니다. 그 다음에 50회 아카데미 역시 파격적이었습니다. 뉴욕을 무대로 한 코미디 애니올이 작품, 감독, 여우주연상을 탄 것이죠. 코미디 영화가 작품상을 탄 것은 1963년 톰 존스 이후에는 처음 있는 일이었는데요. 더욱 흥미있는 것은 당사자인 우디 알렌이 시상식장에 나타나지도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평소 오스카에 흥미가 없었던 우디 알렌은 그날 뉴욕 한 클럽에서 클라리넷을 연주하고 있었다고 하네요. 우디 알렌답죠? 아, 70년대 후반에 베트남 전쟁은 끝났지만 미국이 입은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습니다. 귀향병 문제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자 영화계는 전쟁 후유증에 관한 테마를 앞다투어서 다루게 됩니다. 반전 영화의 시작이죠. 51회 아카데미에서는 이런 테마를 다룬 제인 폰다의 귀향과 마이클 치미노 감독의 디어 헌터가 접전해버렸는데요. 작품상과 감독상은 디어 헌터에게, 그리고 나무 여우주연상은 귀향에게로 돌아갔습니다. 80년대의 문을 연 52회 아카데미는 명배우 더스틴 호프만에게 무척이나 뜻깊은 해였죠. 47회 아카데미에서 후보에 그치자 그는 이렇게 불만을 드러냅니다. 아카데미상은 화려한 무대만 빼고 나면 추악하고 더러운 꼴투성이다. 그리고 참석조차 하지 않았지요. 그런데 5년 후에 와서 비로소 그는 오스카를 거머쥐게 됩니다. 세계의 심금을 울렸던 크레이머 대 크레이머, 이 영화로 나무주연상을 수상하게 된 것입니다. 크레이머 대 크레이머는 그 밖에도 작품, 감독, 각본, 조연 여우상 등 주요 부문을 모두 휩쓸었습니다. 자, 이 52회 아카데미에서 주제가상을 탄 영화 노마레이 중에서 듣습니다. 이 노마레이는요, 평범한 여공이 노조 활동을 통해서 현실에 눈을 떠가는 그런 과정을 그린 영화죠. 셸러필드에게 여우주연상 수상을 안겨준 영화 노마레이 중에서 It Goes Like It Goes입니다. 제52회 아카데미에서 주제가상을 탄 영화 노마레이싱에서 It Goes Like It Goes였습니다. 캐더린 헵번은 지금까지 오스카를 가장 많이 수상한 배우로 기록되고 있죠. 1933년 모닝글로리 이후에 1981년의 황금연못까지 그녀는 여우주연상을 4번이나 수상했습니다. 황금연못에서 그녀와 함께 공연했던 헨리 폰다 역시 주연 남우상을 수상하는 바람에 54회 아카데미는 올드스타들의 연기상을 독점한 노익장의 해가 됐습니다. 특히 헨리 폰다는 황금연못에서 딸 제인 폰다와 공연했는데요. 그 덕분에 부녀 간의 오랜 불화를 청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다음에 헨리 폰다는 노환으로 세상을 떠났죠. 영국 영화 간디가 작품상을 비롯해서 9개의 부문을 휩쓰는 바람에 미국 영화계를 놀라게 했던 55회 아카데미 시상식은 비록 조연 여우상에 그치긴 했지만 제시카 랭의 날이었죠. 그녀는 데뷔작인 킹콩이 악평을 받는 가운데 불굴의 의지를 발휘합니다. 그래서 55회 아카데미에서는 투시로 조연 여우상에 또 여배우 프랜시스로 주연 여우상에 함께 후보 지명됐었죠. 이런 일은 1942년에 Pride of the Yankee로 여우 주연상 후보에 또 미니버 부인으로 여우 조연상 후보에 올랐다가 결국 조연상을 수상한 테레사 라이트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었는데요. 조연상을 수상한 제시카 랭은 이렇게 수상 소감을 말했어요. 지옥에 떨어진 기분이다. 그래서 그때 시상식장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는데요. 이때 조연 남우상은 사관과 신사에서의 흑인 교관 루이스 고세 주니어가 수상했습니다. 이 작품은 주제가상도 받았죠. 조 카커, 제니퍼 먼스가 부르는 Of Where We Belong입니다. Where the clear wind blows. past you and I a lot. Baby, love gets us up where we belong, where the eagles cry on a mountain high. Love gets us up where we 55회 아카데미에서 주제가상을 탄 영화 사관과 신사 중에서 조 카커와 제니퍼 언스가 부른 A Bear We Belong이었습니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은 오스카와 거리가 멀다. 이 얘기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그 증거가 될 만한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제55회 아카데미에서 그의 작품 E.T.가 작품상 등 9개 부문에 올랐지만 작곡, 시각효과, 음향효과 등 고작 3개 부문 수상에 그칩니다. 약이 오른 스필버그는 칼라퍼플로 다시 한번 오스카에 도전합니다. 결과 칼라퍼플은 예상대로 11개 부문의 후보 지명을 받았지만 이 11개 부문의 후보 중에서 감독상만은 빠졌습니다. 1985년 58회 아카데미 때였죠. 스필버그의 부르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칼라퍼플은 11개의 후보 지명 가운데 단 한 부문도 수상하지 못한 것이죠. 이 때문에 헐리우드는 스필버그의 성공을 질투한다. 이런 말이 그 당시 참 무성하게 나돌게 됐습니다. 이때 작품상을 비롯해서 7개 부문을 수상한 영화는 예상을 뒤엎고 Out of Africa였죠. 그 전해인 1984년 57회 아카데미에서는 작품상을 수상한 아마데우스가 남우주연상도 수상했는데요. 수상자는 제목과는 달리 살리에르 역의 F. 머레이 아브라함이었죠. 또 의사 출신의 베트남 아마추어 배우 행 노르가 영화 킬링필드로 조연 나무상을 수상한 것도 화제거리였습니다. 이해의 주제가상은 영화 Woman in Red에서 스티비 원더가 부른 I Just Call to Say I Love이었죠. No autumn breeze 대전 동구 하소동의 조현기 씨, 잘 들으셨습니까? 스티비 원더가 부른 I Just Call To Say I Love You였습니다. 제50회, 57회 아카데미에서 주제가상을 탄 영화 Woman in Red의 주제가였고요. 소련의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방사능 유출 사건으로 세계가 불안에 떨던 1986년, 제59회 아카데미의 영광은 전쟁 영화에게 돌아갑니다. 베트남 전쟁을 무대로 인간의 본질을 묻고 있는 플래툰이었죠. 그리고 이 해의 주연 남우상은 칼러 오브 머니의 폴 뉴먼이 수상했는데요. 그는 그동안 7번이나 후보로 올랐지만 수상은 처음이었습니다. 6전 7기로 성공한 셈이었죠. 또 주연 여우상은 농아 배우 말리 매틀링이 수상해서 시상식장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리고 한나와 그 자매들은 남녀 조연상과 각본상을 수상했는데요. 감독인 우디 알렌이 이번에도 나타나지 않는 바람에 언론은 수상자들을 아빠 이름 고아들 이렇게 비아냥대면서 알렌의 행동을 비꼬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해인 60회 아카데미의 히어로는 단연 이탈리아와 미국이 합작한 영화 마지막 황제였습니다. 작품상, 감독상 모두 합쳐서 9개 부문의 후보로 올랐는데요. 유례 없이 이 후보로 지명된 9개 부문 모두가 영광을 차지합니다. 미국과 이탈리아의 자본이 합쳐져서 중국을 얘기하는 이 국제적인 영화 마지막 황제에 아카데미가 9개의 상을 던져준 것은 아카데미 영화제의 성격을 확대하겠다 이런 의도로도 해석될 수 있는 결과였습니다.

Each little slug here, cutting a rug here, under the sea. Each little snail here, know how to whale here. That's why it's hot under the water. Yeah, we in luck here, down in the muck here, under the sea. 제62회 아카데미 주제가상을 탄 만화영화 인어공주 중에서 Under the Sea였습니다. 서울 서초 이동의 이지원 씨, 그리고 서울 신계사동 허윤숙 학생, 대구 신천 이동 조병활 씨, 서울 방배 이동 최은성 학생, 서울 답심리 사동의 서광희 군께 띄워드렸습니다. 영화 탄생 100주년이 되던 1991년, 제63회 아카데미는 축하 행사까지 곁들여서 아주 성대하게 치러집니다. 활동사진을 최초로 발명한 르미에르 형제를 기리기 위해서 마이클 케인이 직접 프랑스로 날아가서 이원으로 생중계를 했죠. 사회사 빌리 크리스탈은 조랑마를 타고 나와서 폭소를 자아내기도 했는데요. 다섯 편의 후보작을 소개하는 그의 재치 또한 일품이었습니다. 올해의 영화들은 모두 죽음과 연관된 것 같다. 사람 죽이는 세 남자의 얘기, 굿펠라스, 여자가 혼수 상태에 빠진 행운의 반전, 남자 유령 얘기, 사랑과 영혼, 수십 년간 잠을 자야 했던 남자, 사랑의 기적이 그 대표적인 예다. 또 중소기업이 만든 늑대와 추물, 이 영화는 대기업 영화사를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렇게 후보작들을 소개했죠. 결과 늑대와 추물, 이 영화가 압승을 거뒀습니다. 이해 경쟁이 가장 치열했던 부문은 나무우주현상이었는데요. 케빈 코스트너와 로버트 드니로, 또 시라노의 제라르 드파르디우가 강력한 후보로 올랐었죠. 하지만 경쟁이 치열했던 것만큼 당사자들에 대한 모함 그리고 구설수 역시 어느 때보다도 치열했습니다. 시상식을 몇 주 앞두고서부터 케빈 코스트너와 제라르 드파르디우를 겨냥한 폭로성 기사들이 줄을 잇기 시작했습니다. 케빈 코스트너의 경우는 그가 다녀 시절에 포르노 사진 촬영에 응했다는 것이었고요. 제라르 드파르디우의 경우는 청년 시절에 여자를 폭행한 것이 문제가 되었죠. 이 구설수는 두 사람 모두에게 치명적인 손해를 입혔는데요. 특히 제라르 드파르디우는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시상식에도 불참했죠. 프랑스 정부와 영화계는 이 사태에 대해서 정식 항의를 하는 소동까지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정작 수상자는 영화 행운의 반전에 제레미 아이언스에게로 돌아갔죠. 제63회 아카데미에서 주제가상을 탄 영화 딕 트레이시의 Sooner or Later, 마드나였습니다. 지난해 제64회 아카데미는 여러분들도 많이 기억하고 계시죠? 양들의 침묵으로 시작해서 양들의 침묵으로 막을 내린 시상식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양들이 그냥 침묵한 것이 아니라 포효하던 날이었습니다. 통상적으로 드릴러 영화에는 작품상을 거의 수상하지 않았던 아카데미인데요. 시류의 영화패선지 이변을 일으킨 거죠. 그래서 아카데미는 이제 오락성만을 추구한다고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한편 시상식 밖에서는 동성연애자들이 몰려와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양들의 침묵과 원초적 본능에서 자신들을 혐오스럽게 표현했다는 이유였죠. 세계 각국의 취재진들은 시상식보다 이 시위대에게 더 큰 관심을 보였는데요. 특히 영국의 한 여기자는 이 시위를 다큐멘터리로 찍어서 올해 아카데미에 출품하게 있다고 공식 선언까지 했습니다. 양들의 침묵과 마지막까지 경합을 벌였던 먹시, JFK 이 두 작품은 의상과 미술상, 또 촬영, 편집상만을 수상해서 겨우 체면 7회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양들의 침묵으로 남우주연상을 수상한 안소니 홉킨스는 11년 전, 바로 오늘 세상을 떠나신 아버지께서 큰 선물을 보내주셨다. 이렇게 수상소감을 발표했는데요. 객석에서는 그의 명연기에 대한 보답으로 오랫동안 기립박수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주제가상은 만화영화 미녀와 야수에게로 돌아갔죠. Beauty and the Beast, 셀린 디옹, 피버 브라이슨입니다. Ever a surprise. 지난해 아카데미에서 주제가상을 탄 Beauty and the Beast였습니다. 4주간에 걸쳐서 아카데미상의 역사 그리고 뒷얘기들을 꾸며드렸는데요. 올 아카데미 시상식도 한 나흘 좀 남았죠. 글쎄요, 비록 미국 영화계의 잔치다, 그저 오락성만 추구한다 이런 비난이 있지만 그래도 아카데미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영화계의 꽃이자 최고의 잔치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다가오는 3월 30일 밤 제65회 아카데미 시상식 장면으로 한 시간 엮어드릴게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편한 밤 되십시오.